자꾸만 생각이 나. 낯선 이 느낌 도무지 모르겠어 이 감정은 I don't know 왼쪽 가슴 언저리 가 간지러워 긁어봐도 영 시원시가 하늘 나 태어나 처음 느낀 이 기분 이대로 괜찮을까 나쁘지 않으니 괜찮겠지 뭐 별일이 아니라고 아닌 척 돌아서도 자꾸 웃음이 나 Whenever I close my eyes Whenever I think of you 거울 속 내 모습 기유도 그 무엇도 딱 잘라 말할 수 없어 설명을 하려 해도 맘은 왜 제멋대로 나도 이런 내가 이상해 Whenever I close my eyes Whenever I think of you 거울 속 내 모습 또 다른 내 모습 내 맘이 엉켜서 고장나버려도 기회만 해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기대도 왔던 내 삶에 스며든 너란 환상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내 심장이 너에게 다가서고 있어 나도 몰래 내 두 발이 나 왠지 내게만큼은 솔직히 말하고 싶어져 Whenever I close my eyes Whenever I think of you 거울 속 내 모습 또 다른 내 모습 내 맘이 엉켜져 고장나버려도 이 맘을 멈출 수 없는 걸 만약에 내가 너에게 좀 더 다가간다면 그러면 어떨까 망설임 없이 네 손을 잡고 나 사랑한다